지켜만 봤죠. 내 사랑인 것 같아서 그대 같은 마음인 줄 알았죠. 다른 곳을 보았지만 바람처럼 이 먼지처럼 잡히지가 않아 보이지 않아. Remember love you, I love you. 사랑인 줄 믿었고 운명이라 불렀죠. Remember love you, I love you. 그대 눈동자 속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나에게만 대답해줘요. 그 정이 창에 내리는 눈물이 대답해주네. 내게 이룰 수 없는 인연이라 잊어야만 하는 사람, 멀어지는 사랑.